조선민주주의민국 창건 68돌새 즈음에서 캄보자의 신문 통신 방송들이 특집했습니다. 신문 금화의 아마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창건자라는 제목의 글을 온건 한면에 게재했습니다. 아카페 통신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영도 밑에 조선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솟구쳐 오른 데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앞사라 라디오 방송 FM90.5 방송도 독창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실현하시어 1948년 9월 9일 동방에서의 첫 인민민주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소개했습니다.